이러는 욕 모든 게 망같지 않아요. 아침에 기쁘다가 저녁에는 슬퍼지네요. 이 없는 술잔을 들고서 험한 소리 뱉어보지만 돌아오는 내 아이로 내 가슴을 찢어놓네요.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슬플 땐 박수를 쳐요.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사랑해 박수를 쳐요. 누구신가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. 부끄러워 하지 말고 신나게만 짝짝 쳐줘요. 어제도 바보처럼 살았지만 조금도 후회는 안 해요.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칠 수 있으니 사람이 되어서 딴 사람 행복을 짓밟고 웃으면서 산다 해도 기쁨은 없을 것 같네요.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슬플 땐 박수를 쳐요.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사랑해 박수를 쳐요. 왼손 들어 짝짝짝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슬플 땐 박수를 쳐요.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사랑해 박수를 쳐요.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모든 게 망 같지 않아요. 아침에는 기쁘다가 저녁에는 슬퍼지네요. 이유 없는 술잔을 들고서 엄한 소리를 뱉어보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로 내 가슴을 찢어놓네요.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슬플 땐 박수를 쳐요.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사랑해 박수를 쳐요. 누구신가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. 부끄러워 하지 말고 신나게만 짝짝 쳐줘요. 어제도 바보처럼 살았지만 조금도 후회는 안 해요. 사랑하는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칠 수 있으니 되어서 딴 사람 행복을 오른손 들어 짜짜짜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짜짜짜 슬플 땐 박수를 쳐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짜짜짜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짜